너무나도 멋진 너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조금씩 너의 옆에 너무나도 떨린 걸 너무나도 좋은 내 나 이젠 널 안아볼래 조금씩 우리 사랑 조용히 더 시작될걸 몰래 다